어쩌면 every night 눈이 마주친 순간 Hey right now Let's do it 정신 없이 빠진다 심장 뛰는 소리 거친다 지금부터 너만 보인다 이게 사랑일까 사랑일걸 oh baby 생각만 해도 들뜨게 되는 거 그래 그래 바로 너 점점 네가 좋아져 어떻게 해야 돼 You are Galleria 너만 보고 있음 그림 속에 내 이야기 Story 각본 대본 필요 없는 날이야 정신 없이 빠진다 심장 뛰는 소리 거친다 지금부터 너만 보인다 나를 받아줄까 받아줄까 oh baby 꿈속에서도 생각이 나는 거 그래 그래 바로 너 어? 점점 네가 좋아져 어떻게 해야 돼 You Hey, 너가 내게 밀려온다 난 big wave surfing 내 가슴 뛰는 소리 보고